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신미경, 그림 곽선영의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언제나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믿음은 사실이 되어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멋진 집도 살 수 있었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데다 늘 책을 읽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온 자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카네기는 성공했고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 모은 큰 재산을 자선사업에 내놓아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까지 해냈어요. 그러면 카네기가 딸 마거릿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카네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마거릿, 생일 축하한다. 벌써 네가 15살이라니 믿기지 않는구나. 네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는 정말 바쁘게 살아왔어. 마주 앉아 이야기 몇 번 나누지 못한 부족한 아빠라는 생각에 미안하구나. 이번 너의 생일에 선물로 무얼 줄까 고민하다가 아빠는 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단다.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부자가 된 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빠의 경험이 너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구나. 아빠 고향은 스코틀랜드의 던펀림이란다. 조용한 시골 도시지. 아빠는 어릴 때 상점을 하는 이모부를 자주 찾아갔어. 이모부는 아들인 조지와 아빠를 앉혀놓고 월리스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 월리스는 잉글랜드군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워 스코틀랜드를 구한 사람이야. 월리스는 우리들의 영웅이었어. 아빠도 월리스처럼 용감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모부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갈 때면 아빠는 늘 일부러 어두컴컴한 교회 묘지기를 택하곤 했단다. 월리스처럼 용감해 보이고 싶었거든. 심장이 쿵쾅거리며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무서웠어. 그럴 때마다 월리스는 유령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 떠올려보곤 했어. 그러면 어느새 용기가 솟아났지. 그 뒤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월리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단다. 어떤 두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고 용감히 맞서야겠다고 마음먹었지. 마거릿, 너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야. 두렵고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겠지. 하지만 당당하게 맞서렴. 아빠는 믿고 있단다. 우리 마거릿은 잘 견뎌낼 거라고. 아빠의 영웅 월리스처럼 말이다. 마거릿, 아빠가 어릴 때 토끼를 길렀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니? 부모님이 내다 파실 생각으로 꽤 많이 길렀지. 토끼 기르는 일은 즐거웠지만 나 혼자 토끼를 먹일 만큼 많은 풀을 뜯어오긴 힘들었어. 친구들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친구들에게 돈이나 쿠키를 줄 수 없었어. 그래서 난 친구들에게 먹이를 구해오면 토끼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친구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했어. 아기 토끼에게 자기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이 꽤나 큰 사이 보였나 봐. 친구들은 너도 나도 클로버와 민들레를 뜯어왔단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을 거저 부려먹은 셈이니 미안한 일이지. 아빠는 나중에 토끼 먹이 구하던 친구들을 생각하며 던펌린에 도서관도 지어주고 아름다운 계곡도 사서 기증했지. 토끼 먹이 구하기 작전은 아빠가 벌인 최초의 사업이었단다. 이때 아빠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 같아. 내 힘과 재주는 모자라지만 재주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 일을 맡기는 것이지. 아빠의 이 장점은 아빠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였을 때 큰 힘을 발휘했단다. 마거릿,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할 때도 있었지? 아빠는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딸이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장점을 더욱 갈고 닦으면 좋겠구나. 마거릿, 아빠는 늘 웃고 지내려고 노력한단다. 끼니를 걱정하던 때에도 아빠는 늘 인생에서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거라 믿고 살았단다. 명랑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스스로도 기운나게 하지. 아빠가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은 할아버지 공장이 망한 일이야. 이웃 도시에 기계로 천을 짜는 공장이 들어서자 손으로 천을 짜는 할아버지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어. 우리 가족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단다. 우리 부모님은 미국에 가면 돈을 벌 일이 많다는 말을 듣고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하였지. 아빠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슬펐고 미국에는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했지.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 먹었어. 내가 풀 죽어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아빠는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사귀었고 선원들과도 친해졌지. 마거릿, 명랑한 성격은 재산보다 귀하단다. 힘든 일을 당하면 웃어넘기렴. 웃어넘기고 기운을 차려야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어. 미국까지 가는 데는 7주나 걸렸어. 긴 여행 동안 나는 선원들 일을 도와주며 친해졌어. 그 덕분에 선원들한테 건포도 푸딩을 얻어먹곤 했단다. 푸딩은 정말로 달콤했어. 계속 시무룩해 있었다면 난 아마 그런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을 거야. 마거릿, 꿈을 갖는 일은 정말 중요하단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늘 앞으로 나아가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빠 나이는 13살이었단다. 너보다도 어린 나이였지? 가난한 우리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야 했어. 할아버지는 면직물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아빠도 그 공장에서 배틀의 실을 감는 얼레잡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가족을 위해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 말이다. 그때 아빠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할머니는 생활비를 보태려고 밤새 구두를 꿰매곤 하셨어. 할머니는 지혜롭고 헌신적인 분이셨어. 이웃들이 걱정이 생기면 와서 의논하곤 했지. 그처럼 훌륭한 내 어머니가 가난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 마음먹었지. 비싼 마차와 집을 부모님께 사드리는 꿈을 동생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피곤이 달아나고 기운이 솟는 것 같았어. 10여 년 뒤 마침내 아빠는 할머니께 하인이 딸린 집을 사드릴 수 있게 되었단다. 그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지. 이 말이야말로 아빠 인생을 말해주는 듯하구나. 돌이켜보면 아빠는 늘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내게 온 기회는 반드시 잡았으니까. 아빠가 잡은 기회는 아빠가 성공하는 계단이 되었지. 첫 번째 중요한 기회는 전보배달부 소년을 뽑는 면접에 갔던 일이었어. 아빠는 꼭 합격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 하루 종일 보일러에 불을 때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나와 햇빛이 들어오는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였거든. 면접을 보러 들어선 전신국의 사무실은 꼭 천국 같았어. 깨끗이 정돈된 책상에는 하얀 종이와 펜, 전신기가 놓여 있었지. 아빠는 국장님께 아직 피츠버그 지리도 잘 모르고 몸도 그리 튼튼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하겠다고 또박또박 말했어. 국장님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어. 그래서 지금 당장이요 라고 대답했단다. 말한 아빠도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대답이 튀어나왔지. 그 대답이 국장님 마음에 들었는지 아빠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어.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는 건 큰 실수야.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머뭇머뭇하다가는 무슨 일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지. 마거릿,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기회가 다시는 내게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말이야. 소원대로 전보 배달부 일을 하게 되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늘 궁리했어. 먼저 길을 익히고 나서 그 길에 있는 가게 이름을 전부 외웠어. 그러면 빨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 얼굴을 익혔지. 그러면 길가에서 마주쳤을 때 전보를 건네줄 수 있거든. 사람들은 전보를 빨리 배달해준다며 아빠를 칭찬했고 사과나 달콤한 케이크를 주기도 했어. 아빠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했단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날이었어. 전보 배달부 소년들이 한 줄로 서 있으면 윗사람인 글래스 씨가 11달러 25센트가 든 봉투를 나눠주었지. 그런데 아빠가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글래스 씨가 그냥 지나치는 거야. 다른 아이들이 봉투를 다 받는 짧은 시간 동안 아빠는 온갖 생각을 다 했단다.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어쩌지? 그 돈이 없으면 우리 집이 더 힘들어질 텐데.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 다른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글래스 씨가 내게 따로 봉투를 주시더구나. 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니 13달러 50센트를 주마. 글래스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안 했던 것 같아. 아빠는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어. 마거릿, 그날 내가 더 받은 2달러 25센트는 그 뒤에 아빠가 번 수백만 달러보다 더 귀한 것이었단다.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성공도 그렇게 짜릿하지는 않았어.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 할머니께 했을 때 두 분은 눈물을 글썽이시더구나. 말은 없으셨지만 두 분의 눈빛에서 아빠는 느낄 수 있었단다. 나를 한없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말이야. 마거릿,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라. 그 보답은 반드시 돌아온단다. 아빠는 늘 적극적이었단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서서 물어보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구하려 했었지. 아빠가 책을 빌려 읽게 된 것도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야. 아빠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 책을 읽고 싶었지만 책 사볼 돈이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 앤더슨 대령이 육체 노동을 하는 소년들에게 자신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마음껏 빌려가도 된다고 했어. 그런데 전보 배달 소년은 육체 노동을 하는 소년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빠는 글을 써서 그 소식이 실린 신문사에 보냈단다. 아빠는 전보 배달부 소년들이 비록 지금 육체 노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육체 노동을 한 친구도 꽤 있으며 우리 역시 소년 노동자라고 힘주었었지. 그러자 마음씨 좋은 앤더슨 대령은 곧바로 우리에게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어. 앤더슨 대령의 도서관에는 400권이나 되는 책이 있었단다. 어릴 때부터 책에 둘러싸여 살아온 너는 그때 아빠가 느낀 기쁨을 상상도 못할 거야. 마음의 창으로 지식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어. 내 인생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아무리 고되어도 하루하루가 즐거웠단다. 아빠가 나중에 수백 개나 되는 도서관을 세운 건 그때의 경험 때문이야. 아빠가 세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빠를 기쁘게 했던 앤더슨 대령의 도서관과 소년 시절의 나를 떠올린단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빠는 늘 배움에 목말랐단다. 뭐든 배우고 싶었어. 그래서 사무실에서 전신기사들이 하는 일을 눈여겨보았어. 전신기로 전보 내용을 보내거나 받는 일 말이야.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전신기기들을 만져보곤 했지. 어깨 너머로 보기도 하고 모르는 건 물어보기도 해서 아빠는 전신기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구나. 고작 전보 배달 무주제에 전신기 다루는 걸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고. 아빠는 이렇게 말했지. 배워둬서 나쁠 건 없잖아요. 무언가를 배우면 오래지 않아 그 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오는 법이란다. 어느 날 아침 누군가 다급하게 전보를 보내왔어.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지. 용기를 내어 기기를 다루어 전보를 받는 데 성공했단다. 국장님이 오시자 내가 전보를 받아 배달했다고 말씀드렸어. 국장님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지. 얼마 뒤 아빠는 전신기사로 승진하게 되었어. 전신기사가 되고 나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어. 전신기사는 벌이가 좋은 직업이었거든. 아빠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지. 열심히 일하는 아빠를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스콧이라는 분이 눈여겨보고 있었나 봐. 자기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지. 아빠는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 당시 미국은 넓은 땅에 계속 철도를 놓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회사가 전망이 밝다고 생각했지. 아빠는 스콧의 비서 겸 전신기사가 되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나가보니 열차 사고가 났다는 거야. 한쪽 철길이 막혀 있어서 열차들이 앞길이 뚫렸는지 확인하고 가느라 느릿느릿 움직였어. 누군가 전신으로 열차 운행 명령을 내려서 교통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었어. 열차마다 어떤 철길을 지나서 어느 역으로 보내야 할지 지시할 사람이 필요했지. 열차를 옮기라는 명령은 스콧만 내릴 수 있었는데 스콧은 아직 출근 전이었어. 아빠는 망설였어. 제멋대로 지시를 내렸다가 일이 잘못되면 큰일이었거든. 스콧이 화를 낼지도 모르고 쫓겨날 수도 있었지. 하지만 아빠는 열차 운행을 지시했어. 밤새 바깥에서 대기하느라 지친 열차 직원들을 쉬게 해주고 싶었거든. 스콧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뒤였어. 마그릿, 열차 사고는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잘 넘김으로써 아빠는 다른 기회를 얻었단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고가 나면 스콧은 그 처리를 아빠한테 맡겼어. 아빠는 능력을 인정받았고 나중에 철도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 맡은 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다. 자기가 맡은 일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곧 또 다른 기회가 되니까. 아빠에게는 계속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 나 스스로도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그 기회 중 하나가 침대차 사업일 거야. 그때만 해도 미국에는 침대 열차가 없었어. 어느 날 우드로프라는 사람이 아빠를 찾아와서는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발명한 침대차 모형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 침대차 모형을 본 순간 아빠는 바로 이거다 싶었단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1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일이 많잖아. 아빠도 기차에서 잘 때마다 침대가 그리웠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침대차가 생기면 다들 좋아하리라 믿었지. 스콧과 나는 두 량의 침대 열차를 받아 운행하기로 했어. 더 나아가 아빠는 침대차 사업에 뛰어들었단다. 우드로프 씨의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침대차로 버는 돈을 나눠 갖기로 했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아서 꽤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단다. 나날이 철도가 건설되고 기차가 온 미국을 누비게 되자 침대차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단다. 앞날을 내다보는 눈과 모험을 해보려는 용기만 있다면 말이야. 모험을 할 수 없다면 돈도 벌 수 없다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닐까? 침대차에 투자해서 꽤 큰 돈을 벌게 되자 아빠는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 철도 회사를 그만두고 기관차 공장을 세웠단다. 그때는 기관차가 많이 필요했어. 미국은 계속 서부 땅을 개척하며 철도를 놓고 있었으니까. 아빠의 예상대로 기관차는 잘 팔렸어. 아빠는 철교도 만들고 있었단다. 철교와 기관차를 만들다 보니 재료인 철을 직접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제철소를 세웠지. 미국은 그때 철로며 다리며 건물이며 새로 지을 것이 많아서 철이 많이 필요했어. 아빠가 세운 제철소는 자꾸 커져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제철소가 되었단다. 마거릿, 아빠가 해온 사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그래, 모두 철과 관련된 일이야. 아빠는 계속해서 더 강한 철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어. 결국 지금까지 나온 철보다 훨씬 단단한 강철을 만들어냈지. 아빠는 강철이 이전까지의 모든 철을 대신하게 되리라 예상했어. 철의 시대가 가고 강철의 시대가 오리라는 것을 말이야. 아빠의 예상은 적중했어. 강철 사업은 나날이 커졌고 아빠는 엄청난 돈을 벌었어. 아빠는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치라고 충고하고 싶구나. 자기가 잘하는 한 가지 일을 찾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단다.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맡겨서야. 너도 알겠지만 철을 만들 때는 용광로가 참 중요하단다. 용광로가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좋은 철을 만들 수 있는 데다 조그만 이상한 물건이 들어가도 고장이 잘 나거든. 아빠는 용광로를 아끼고 돌볼 사람이 필요했어. 헨리라는 젊은이를 눈여겨보았다가 용광로 관리를 맡겼지. 아빠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 헨리는 용광로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돌보았지. 또 화학자와 함께 연구해서 어떤 철광석을 써야 좋은 철이 나오는지 알아냈어. 어찌나 고맙던지. 아빠는 그 뒤로도 뛰어나고 성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마거릿,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는 거란다. 너보다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사귀렴. 그래서 친구들의 좋은 점을 본받으렴. 아빠는 아빠 무덤의 묘비명을 이렇게 쓸 생각이야. 여기에 자기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잠들다. 마거릿, 너도 기억할 게다. 네가 10살 무렵이었나? 집에 아빠 회사의 노동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지. 넌 같이 밥 먹기 싫다고 했어. 아빠는 그때 화가 났었단다. 마거릿, 아빠도 옛날엔 가난한 전보 배달부 소년이었어. 생각해보렴. 부잣집의 어린 여자아이가 아빠가 허름한 옷차림이라고 같이 밥 먹기 싫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지. 아빠는 네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특히나 옷차림이 허름하다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벌받을 짓이야. 아빠 회사에는 노동자들이 많아. 아빠는 노동자들이 진심으로 고맙고 존경스럽단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 아빠는 자부심을 가진 노동자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한단다. 노동자들에게 월급만 많이 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야.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대접받기를 바란단다. 힘들게 일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친구처럼 대해주기를 원하지.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노동자들도 아빠 마음을 알아주더구나.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을 낳으니까. 마그릿, 아빠의 철강 회사가 아주 잘 되고 있을 때 아빠는 회사를 팔았어. 네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값에 말이야. 아빠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단다. 아빠가 66살. 네가 4살 때 일이지. 아빠는 오래전에 마음먹은 일을 할 작정이었어. 인생을 둘로 나누어서 먼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엔 그 돈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아빠 계획이었어. 아빠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단다. 배우고 싶을 때 책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고 회사를 운영할 때 열심히 일해준 노동자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 덕분에 아빠는 큰 돈을 벌었지. 아빠는 죽기 전에 아빠가 벌어들인 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어. 마그릿, 부자인 채로 죽는 건 부끄러운 일이란다. 다른 사람에게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고 죽는 셈이니까. 빚을 져놓고 안 갚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 게다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아빠는 깨달았어. 사람들이 아빠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아빠는 내가 이토록 넘치는 축복을 받아도 되는가 싶더구나. 마거릿, 아빠는 부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한단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를 늘 생각해야 해. 너그럽고 헌신적으로 행동했는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노릇을 했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는가를 말이야. 아빠는 우리 딸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존경하는 아빠, 난 아빠가 무척 자랑스러워요. 제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빠처럼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아빠로 둔 아이는 드물잖아요. 난 아빠가 너무 바빠서 나랑 놀아줄 틈도 없다고 투덜댈 때도 있었지만 엄마는 늘 아빠만큼 멋진 사람은 없다며 아빠 편을 들었어요. 아빠는 힘든 일이 닥쳐 좌절했을 때조차도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엄마를 위로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이건 온몸을 던져 열심히 하는 멋진 사람이라나요. 또 가장 잘한 일이 재산을 털어 사회사업을 시작한 거래요.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한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고 으쓱하거든요. 아빠 말대로 재산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아빠가 해주신 이야기들 모두 보석처럼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아빠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